조선의 각지 꾸려진 요양소 휴양소들이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평안남도 송천군 온정리에 있는 송천 온정요양소와 함경북도 경성군에 자리 잡고 있는 온포 휴양소에서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필요한 조건을 보장받으며 치료와 휴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00년 전부터 논리 이용되어 오는 송천 온천은 알카리성 온천으로서 동맥경화증, 만성피부염, 습진 등의 병치료에 효과적입니다. 풍치 수류한 묘양산과 학사대, 서감, 송단 등지에 꾸려진 휴양소들에서도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휴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